경리하는 최고령 도자 김종훈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, 손군의 기치를 더 높이 지켜들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수리아 글로벌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로작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.